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략할게. 멋지게나 변할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견우와 직녀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너 위에 방 안에서 들어박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데 노래도 연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지 쓰고 거대한 고민연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토록 꿈껴갔던 시간도 모두 전부 다 잊을 수가 없는데. 어제 너만 생각해. 어제 저 밤에 세웠네 girl. 가슴이 답답해 잠못 이루는 밤에.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때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너와 나를 깨고서 마주봐. 어쩌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누가 그녀에게 내 사랑을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줘 날 살려줘. 어라 초록불이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가 다시. 나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때가 다시. 하루 숲길 밤쯤 너는 동해 아침.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걸 먹길 했어. 여태껏 힘겨웠던 시간들 그수록 후회뿐인 나날들 모두 전부 되돌리고 싶은데. All day 너만 생각해. 어제 두 밤에 세웠네 girl. 그때는 어떤지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때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세레나데 두 번째 고백. 사리들이 뒤따라 돌았다. 사리들이 뒤따라 돌았다. Run away my pride to ask you to come back. I'll be your shoulder strap and you can be my backpack. Let's get stretching.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대는 왜 oh why 내 맘 몰라주나요.